비난한테 그랬지 난 가라 솔리 유가 난 같아 I know what I am I know what I am I do my thing I love myself